모든 걸 보이가지라 하지. 너도 절대 싫지 않은 거를 알아. Right, right. 내게 빠져 inside. 주문을 걸어 open up. 사르르 녹아버린 날. Boom to step, boom, boom to step. 이제 촛불을 끄고서 소원을 가지마.